지환놀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그 품에 우리가 산다. 환하게 웃으시네, 우리 원수님. 날마다 커가는 우리 인민의 행복이 그리도 기쁘시오. 원수님은 환하게 웃으시네. 과학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휴양소를 찾으시어서도 기쁘시오 환한 미소 지어주시고, 육아온 애육원을 찾으시어서도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을 품이 안으시고, 원수님은 환하게 웃으시네. 이강산 밝히는 태양의 그 미소, 언제나 환하신 원수님의 그 미소, 저소와 일토 이 나라 방방곡곡 나사로이 비치어가네. 그 미소 우러를수록 새 힘이 솟네. 그 미소 우러르며 천만 군민은 고마움에 눈물 짓네. 한평생 자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염원을 이 땅에 꽃피워 가시는 원수님, 그 로고 속에 우리의 모든 꿈 이루어지기에. 인민은 일편단심 원수님만 따르네. 이 땅의 최후 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지고, 전변의 우렁찬 노래 저국강산을 진감하네. 위대한 그 품에 사는 우리는 행복하네. 원수님 그 미소 가슴에 안고, 언제나 승리만 떨쳐가는 우리, 원수님 따라 노도쳐가는 우리의 앞길 그 누구도 막지 못하리니. 위대한 태양의 위로 받들어가는 복받은 삶의 긍지 한껏 터쳐, 인민은 노래 안에 우리 원수님을. 아, 위대한 태양의 국품에 우리가 사네. 이 나라 천만 군민이 사네. 진정 그렇습니다. 언제나 경외하는 원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 원수님은 인민들을 그리고, 인민들은 원수님 모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사는 위대한 혼은일체의 화폭이 바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아가는 내 조국의 참모습이거니, 경외하는 원수님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모두 맡기고, 언제나 원수님 곁에서 사는 이 나라 천만 국민의 마음속 진정을 담아 싣고 노래가 울려갑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불타는 그리움 끝없습니다. 원수님 곁에는 처음으로 사는 성경의 빛은 더 굳게 있고 꿈에도 안겨듭니다. 가슴이